대거리 내 옆 좌우 돌아봐도 너만 한 여자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 지금 중요한 건 나 오난 꿈꾸는 것만 같아 마부 막 숨은 쉬게 날 쭉 봐놓고선 이제 와서 what you gotta go 남친 있어 적어도 연락처는 주고 가라고 나중에 만남 줄 산다고 promise me you gotta call me back 성대는 남친과 헤어질 때 그 빈자리 내가 채워줄게 sex partner부터 순수한 boyfriend 물론 네 선택이 아무 괴렉도 네 몸에만 있지만 that's real fact 어쨌든 remember my name 언제든지 보면 just ring my bell take my hand 잡아줘 나를 꼭 안아줘 like a teddy bear 하루종일 나는 너의 가슴 속에 낀 채 잠은 새로 잠궈줘 like treasure box 그래 너는 늑대 너는 fox 둘이 둘은 붕대 간호사 같은 관계도 순대 캔 이건 농담이고 그냥 네가 좋다 이수야